조선민주주의민과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에게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항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에게 보내는 항의문.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는 귀족이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계속 강제 억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항의문을 보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 5일 귀축 정보원은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우리 여성 국민들을 백주에 집단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에 끌어가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중대한 정치적 도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존엄과 인신에 대한 침해는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입니다. 따라서 귀축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우리 국민들을 납치하여 남조선에 강제로 끌어간 것은 명백히 공화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며 우리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 도발로 됩니다. 이번 납치 사건은 철두철미 귀축 당국의 개입 밑에 감행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대형 국제 테러 행위입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귀축 정보원 깡패들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 밑에 추악한 인간 쓰레기를 돈으로 매수하고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유인 납치 흉계를 꾸미었으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대형 반과국 모략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귀축 정보원 깡패들은 인간 쓰레기 놈과 공모하여 순진한 우리 처녀들을 새로운 식당 전개를 한다고 속여 삼국으로 끌어낸 다음 즉시 이미 준비해 놓은 남조선 여권으로 위장 수속하여 비행기에 태웠으며 그들이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전례 없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당국이 직접 나서서 크게 광고하였습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삼국까지 경유하며 이루어진 탈북은 누가 보아도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조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귀축이 우리 국민들을 독방에 가두어 놓고 외부와 완전 격퇴시키고 철저한 보도관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당국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축의 집단 유인 납치 행위는 또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고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 반인권 만행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귀축은 부모들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 자식들을 강제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들을 강제 억류하고 귀순을 강요하며 영영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귀축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초보적인 요구마저 국제관례를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국제관례이고 초보적인 인륜도덕입니다. 이것이 과연 귀하가 연불처럼 매우되던 인도주의이고 인권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나이 우리 처녀 국민들이 귀축에 집단 유인 납치되어 끌려간 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띠 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하는 귀축의 야만 행위에 분노의 치를 떨며 당장 자식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비탁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귀축의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사죄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조건 돌려보낼 것과 납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신성한 우리 법정에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축은 자유의산이 동경의 반영이니 하는 파렴치한 궤변을 내들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축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특대형 집단 유인 납치 범죄를 사죄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내며 유인 납치 만행에 가담한 자들과 대우 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우리 법기관에 넘길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다시는 유인 납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와 국제사회 앞에서 엄숙히 확약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피해자 부모들이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귀환할 수 있게 즉각 실무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귀직이 지금처럼 계속 특기형 범죄 만행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부당하게 강제 옥류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최고 당국자인 귀하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배고 2016년 5월 22일 평양.